같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시면 같이 웃고 얼뜰한 그네 새 봄날 떠서 흘러갔던 너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청국새 잘난 해리면 마차기 별이 봄날이 가갈간다